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종려주일이라 부릅니다. 사순절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함께 시작해서 이제 한 주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또 직장이나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합니다. 신자에게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숨쉬는 것, 그것이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도는 사실 기독교만의 독특한 신앙행위는 아닙니다. 정한수를 떠서 치성을 드리는 기도도 있고 또 하루에 세 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이슬람 교도들도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밤하늘 떨어지는 별똥벌을 보면서 소원을 빌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을 믿지 않고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신을 찾아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보면은 기도는 굳이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도들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 신자들의 기도는 뭐가 다른 걸까요? 어떤 점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이 기도의 독특성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란 무엇일까? 또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도의 독특성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란 깨어있음이었습니다. 깨어있음의 증거가 예수님에게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3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조금 더 들어가셔서 그 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3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는 조금 나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38절과 39절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38절에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신 건가?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던 건가? 문자 그대로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서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나? 그렇게 멀뚱멀뚱 예수님 쳐다보고 있으라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 의미는 다름 아닌 38절, 39절에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내가 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 이런 뜻이라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깨어있다라는 말을 하실 때는 그것은 곧 기도한다는 말과 같은 동의어로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40절을 보시면 그 점이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다음에 41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예.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나와 함께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이렇게라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라는 말은 곧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도함으로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깨어있다는 것 자체는 곧 기도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들에게 기도는 깨어있음의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미 예수님은 청지기 비유에서 이 깨어있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독특하게 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이 청지기, 이제 그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무엇인가를 맡기고 기대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종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끝이 있고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이 청지기 비유에서는 깨어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라고 하실 때는 그것이 다름 아니라 그야말로 내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깨어있음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은 오늘 본문처럼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다는 증거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신자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처럼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이 본문은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과 비교할 때 유독 차이나는 기록이 있어요.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깨어있으라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마태는 나와 함께라는 말을 여기에 강조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8절만 그런 게 아니에요. 40절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마태복음은 유독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때입니까? 바로 십자가 바로 그 앞에, 코앞에 두고 있는 그날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주기를 기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니까 제자들도 너희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자, 기도해 주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예수님이 얼마나 간곡히 원하셨는가. 세 번을 기도하시죠. 그리고 세 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을까? 예수님은 기도를 동역으로 이해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기도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저 나 혼자 하는 개인 플레이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그런 점에서 함께하는 동역입니다. 파트너십이에요. 기도는 함께하는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제자들은 연약하고 무지하고 게으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동역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자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연약한 제자들에게 동역을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를 그토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께서 그 괴로움을 함께 제자들과 나눌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인해서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대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며 이 사순절 믿음의 도전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몸도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예수님과 동역할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느 사람과 달리 신자가 깨어 기도한다라는 것은 곧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또 주님과 함께 동역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있으므로 기도의 동역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란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렇습니다. 38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은 그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성경은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예수님이신데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랍니다. 우리와 같이. 그런 심정에 39절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얼굴을 땅에 쳐박으시고 괴로운 심정으로 기도하십니다. 땅을 쳐박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요. 여느 사람들이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를 떠서 치성을 드리며 비는 여인네의 모습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치성을 드리죠? 왜 정한수를 떠고 왜 정성을 다해서 치성을 드리며 빕니까? 자신이 바라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죠. 하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여느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대개 얻기 위해서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서 소원 성취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갖는 최고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요.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하늘을 감동시키려는 뜻이 없어 보여요.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격식을 차려서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채 하는 그럴듯한 모습도 없습니다. 치성도 없고 격식도 없고 외모도 없어요. 얼굴을 땅에 박고 괴로운 심정으로 죽을 지경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치성과 격식과 외모, 마치 비즈니스 상대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계약을 따내려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늘을 감동시키려는 그런 의도와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습 그대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비즈니스 상대가 아니라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땅에 그 얼굴을 처박을 만큼 괴로움과 아픔 가득한 그 마음 그대로 나아갑니다. 땀을 핏방울 쏟아붓듯 그렇게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면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란 아버지와 아들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사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물론 기도에는 분명 소원 성취의 차원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분명 우리 기도에는 간구의 차원이 있고 소원을 아뢰고 비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신자들의 기도가 그저 여느 사람들처럼 소원 성취의 차원으로만 그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굳이 그런 하나님, 그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한 차원만 있다면 굳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성자 하나님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도 충분히 모든 것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부르시며 기도하는 걸 그치지 않으세요. 반복해서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교제 때문에, 사귐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일의 성취가 우선이 아니라 관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 교제가 그토록 중요했던 것입니다. 소원 성취를 넘어서는 차원, 관계와 사귐의 차원이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기도의 독특성이 바로 이런 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대화하고 사귀는 것이 최고고 최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지속되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유하심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기쁜가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도 느슨해지는 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내 영성의 정도를 가늠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죠. 나의 기도의 정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성이 가라앉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면 내 영성이 다시금 회복되고 소생시키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을 환기시켜 드리고자 함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 외에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건 당연지사죠. 세상 사람도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해서 문제 해결을 받는 그 이상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서 우리는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문제 해결을 넘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사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남과 사귐을 지속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한 차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은 만남과 사귐까지도 체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와 함께 한 걸음 앞으로 신앙의 그 깊이와 그 넓이가 여러분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이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 기도하시죠. 세 번 모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보는 것처럼 내 아버지여라는 표현입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표현도 또 역시 세 번 나옵니다. 내 아버지요.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아주 간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점은 분명해요. 3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덧붙이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도 죽음을 앞둔 여느 사람처럼 실제로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털어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괴로워하신 이유가 뭘까요? 죽음의 고통 때문이겠죠.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죽음의 고통, 그것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을 거라 봅니다. 그 죽음의 고통,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더 두려워하시고 죽을 지경이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기쁘고 충만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아시는 분이신데 그것이 끊어진다는 것, 그래서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이 그만큼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누구보다 더 잘 아셨던 겁니다.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죠. 그 죄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우리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아버지와의 그 사귐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끊어지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아버지와 끊어진 것은 모든 저주의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지경으로 괴로워하셨던 겁니다. 그게 두려우셨던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삶, 하나님과 끊어진 삶, 그게 얼마나 끔찍한 저주인가를 예수님이 아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도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보면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시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두렵고 고통스럽고 저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져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십자가의 은혜야말로 얼마나 값지고 감사한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극심한 고통과 저주를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그 고통과 그 죽음의 두려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자기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두시고 계십니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당신께서 가장 극심한 처지에서도 그것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에게 기도는 정말 이런 것이었던 겁니다. 42절에도 두 번째 기도의 내용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더욱 선명하게 확증하는 기도를 두 번째 드리시죠.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래요?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것이 지나가지 않고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찍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기도, 주기도문이라 부르는 그 기도에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극심한 죽음의 그 앞에서 당신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친히 그대로 기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일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비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의 독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점을 배우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소원 앞에, 우리의 어떤 극한 상황 앞에서 아버지의 뜻은 잠깐 접어두고 내 뜻대로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처럼 가장 극심한 그 자리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바람을 요청하는 것이 누구나 하는 기도의 첫걸음이라고 한다면 나의 그 바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노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된 신자의 기도고 신앙이 성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만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의 독특성을 배웠습니다. 기도는 깨어있음의 증거다. 기도는 소원 성취를 넘어서 아버지와의 만남이고 사귐이다. 그리고 기도는 내 뜻 너머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이제 5주 동안 우리는 사순절 믿음의 도전을 시작해와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아니 우리의 영적 생활이, 아니 우리 인생 전체가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회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